Hobbs News.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2024 서울 프롬프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AI 관심도가 높은 만 14세 이상 팀이며 2인에서 5인 사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4월 16일부터 5월 10일이며 접수 방법은 기한 내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양그룹에서 채용 담당자 및 졸업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취준 진담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5월 9일 오후 4시부터 7시이며 장소는 HIT관 1층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 액션 3, 4번 룸입니다. 참가 대상은 삼양그룹에 관심 있는 졸업 예정 4학년 학생이며 상경계 혹은 공학계열 전공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 CPD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청년봉사단 1기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며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3개 유형에서 총 500명이며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인 서울시 거주 혹은 생활 청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봉사단 사업수행기관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시혁 하이브 대표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으로 하이브 시가총액이 일주일 새 1조 2천억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지난 19일 23만 원이었던 하이브 주가는 저번 주 내내 하락세를 타며 총 12.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9조 6천억 원에서 8조 4천억 원까지 감소하게 됐습니다. 한편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던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총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대전지검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60대 A 교수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언급하며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지인 베트남에서 가뭄이 이어지면서 원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커피 시장의 양대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원두의 기준가가 올해 약 50%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전 세계 로부스타의 3분의 1 정도를 공급하는 베트남의 심각한 가뭄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에 원두 가격 인상이 커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4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